송중앙기갈일꾼들의 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가 11일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최령래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관계부문, 송중앙기갈일꾼들, 평양시내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100여 개의 팀들이 망라되어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 결승경기에서는 5대0으로 조선중앙방송위원회 팀이 국가기획위원회 팀을 이겼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 이번 축구경기대회 최종 순위가 발표되고 시상식이 있었습니다.